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금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하루였습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만 기억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 즐거웠던 하루, 또 무언가를 해내서 뿌듯한 하루,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하루, 그래서 생각만 해도 미소를 머금게 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하루, 이런 하루를 선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참 끔찍한 그런 하루였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주님 왜 내게 이러셨냐고 원망하고 또 타박하는 게 아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느껴서 반가웠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동받았고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다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9월의 마지막 날, 이날 마무리도 잘해야겠지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보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감사해요. 찬양 드리네. 감사해요 날 주께서 김재질라 오늘의 첫 찬양 포유의 감사해요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저희 전국에 있는 PD들 교육이 있어서 오랜만에 선후배들을 만나서 참 좋은 하루, 또 사역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순간순간 제 삶에 역사하신 걸 유심히 좀 이렇게 살펴보고 했더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 하나님 때문에 살만 했어요 라고 저도 고백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으신 찬양 또 은혜 나눌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카톡 무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보니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제게 하셨어요. 저는 이래서 좋은 하루였습니다 라고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매주 금요일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들, 또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도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가정, 특정인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겪고 있는 어떤 공통의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풀어가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찬양은요, 선하신 목자 조수아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함께 하실게요. 선하신 목자 영어로 교육하는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정효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브로타 교육 방식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CCIS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문의는 031-753-0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선 글로벌 리더가 되십시오. 원서 접수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우리 아이를 위한 베이비 키즈 모터쇼 알고 계신가요?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유모차부터 카시트, 완성차까지 아빠와 아들,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베이비키즈 모터쇼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만나요.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PD 겸 아나운서, 홍보, 총무행정, 재무회계, 국제비서, 방송기술, 전산 프로그래머, 영상 PD 등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세례교인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9일 주일 오후 5시까지며 직능별 지원 조건 등 이번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www.febc.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준비된 일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기도의 감격에 전율하라.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 오늘은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회 참석하시고 어땠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현순 집사인데요. 미스바 기도회니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 받고 또 교회에 대한 믿음 또 나라에 대한 사랑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많이 감동받아서 앞으로 저도 좀 자주 참석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가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힘든데도 그냥 힘들고도 참고 견디고 와서 쫓아왔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미스바 기도회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상기된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현장의 느낌이 전해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움이 더하는 이 기도회에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린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10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9시 50분에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는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기도회라고 신청해 주시거나 서울 320-0555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애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안에서 자라나는 지성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 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제 극동방송에서 또 미스바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이죠.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이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9시도 안 됐는데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또 준비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 보이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 자,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스바 기도회도 많이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 극동방송에서 제 후보 분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신입사원을 공천 모집하고 있는데,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선교 사명이 있는 방송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정말 인재들 곳곳에 있을 거예요. 기도를 준비한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지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된 인재들이 많이들 저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할 그리고 북방선교 통일을 또 복음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헌신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 주변의 선교사들을 예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도 여러분 신청 찬양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마차를, 도서출판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예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도서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서현실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의 코너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함께 고민 살펴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모색해 보는 시간. 우리 청소년 자녀들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 시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경 중에 가치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있는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도 대방중앙교회 이재웅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목사님? 네, 잘 지냈습니다. 9월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아, 오늘도. 그렇네요. 네. 2016년이 석 달 남았는데 이 시점에 목사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끝까지 잘 버텨야죠. 네. 하는 거 잘하고. 포기하지 네. 말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이에요, 목사님? 뭐 요즘 좀 많이들 생각하게 되는 그 음란물 아이들의 성적인 호기심 뭐 이런 예. 것에 관한 내용이네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거 정말 당황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성 교제 뭐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더 네.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란물을 보는 자녀에 네. 대한 이야기 오늘의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여러분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라는 여러분만의 해결제 또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자, 오늘의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글쎄 너무 당황이 돼서요. 저희 아들이 중2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기 방문을 막 잠그더라고요. 뭐 사춘기니까 또 남자애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도대체 안에서 뭘 하나 그러다가 문을 열어보려고 했더니 또 잠겨있고 갑자기 또 노크도 안 하고 문 열려고 한다고 막 짜증내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뭐 프린트를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아들 컴퓨터를 쓰다가 뭐 사실 제가 컴맹도 아니고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폴더를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숨긴다고 숨겨놓은 파일을 제가 그걸 찾았지 뭐예요. 설마 하고 보니까 정말 설마 하던 음란물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떨리더니 참 우리 아들이 벌써 이 나이가 된 건가 싶다가도 그냥 이걸 보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왠지 애가 이런 거에 빠지면 또 어쩌나 걱정도 되다가 우리 아들만은 이런 거 안 보고 지내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야,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님이 목사님 어떡하죠?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예. 어떻게 몰래 뒤지다 알게 되셨네요. 아, 예. 목사님, 근데 사실, 뭐, 음란물을 네. 보는 자녀를 만나, 발견했거나, 예. 예. 어떤, 뭐, 남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어떤, 뭐,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네네. 됐거나, 예. 이럴 때 되게 큰 당황을 하시는 것 같긴 네네. 해요. 그렇죠. 근데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또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의. 그렇죠. 몰코 그룹을 떠나서, 몰코 그룹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렇죠. 사건들이죠. 예, 성적인 네. 어떤 호기심이 점점 예. 더 커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네, 목사님 어떡하죠 하니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몰래 발견하신 거니까 발견했다는 티는 안 내는 게. 아, 그런가요? 아,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 몰래 이렇게 뒤지다가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의 마음 속에 거부감, 이제 분노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또 수치감 되고. 이런 불필요한 수치감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과 대화에는 좀 장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것은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거기서 꾸짖는다고 해가지고 안 보기보다는 더 은밀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이런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죠. 그렇죠. 예, 음란물을 뭔가... 보면서 나는 괜찮아 자유를 누리고 있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성적인 욕구 분출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는 아이들보다는 네. 뭔가 조금의 죄책감이나 그럼요. 양심의 그러니까 간책 같은 19금. 게. 19금. 이게 벌써 불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문제의식이 다 있고 특별히 교회 안의 청소년들이라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죄의식은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성적인 성의식 또 이성관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워간다는 큰 교육적인 그림에서 이 사건을 좀 대하고 접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당장 음란물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의 성교육을 어떻게 차분히 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미 뭐 학교에서 좀 많이 성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받죠. 어떤 뭐 근데 네. 그 어떤 이론이나 네. 그냥 그런 기초에서 좀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네. 이게 참 네.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네. 자신과 어떤 좀 친밀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차분하게 서로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인격적인 부분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면 그냥 지식이구나. 사실 요즘 고학년만 돼도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가까운 선생님, 네. 차분하게 서로 대화로 또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성교육에서는 아버지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편이죠. 네. 아버지가 그렇죠. 특히 또 아들이니까 예. 앉혀놓고 좀 솔직하게 생각들을 나누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열어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이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이 아이가 보다 더 뭐랄까요 따뜻하게 친밀하게 거부감이 없게 좀 거부감 없이 이것들을 이렇게 좀 소화하고 예. 단순히 파편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 관계 안에서의 삶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음란물에 관해서는 좀 음란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는 또 성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예. 다 그것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라오실 때 또 아버지도 겪어봤던 일들이 있을 거고. 네. 뭐 음란물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란물들은 과학적이고 네. 사실 그게 이제 성적 판타지이기 때문에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이게 실제 어떤 남녀 간의 성적 행위 속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자꾸 거기 등장한단 예. 말이죠. 뭐 19금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어떤 거부하는 이성을 강제로 이렇게 네. 하는데 하다 보면 상대도 좋아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왜곡된 모습의 그렇죠. 성을 갖게 되는. 굉장히 거죠? 큰 범죄인데 예.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화돼서 한 되는 부분 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남녀의 성기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여러 질병에도 노출이 되고 예. 굉장히 힘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성행위는 사실은 이런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남성과 여성, 이 성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남녀 간의 성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막 어떤 성적 판타지 안에서 막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음란물은 한번 보고 또 음란물은 대부분 이제 자유행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면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극하죠. 오히려, 네, 맞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그게 쌓여가고 그 상상이 지워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다시 성적 충동이 생기면 그런 방식으로밖에 풀 수 없게 그리고 음란물이 주는 굉장히 짜릿한 자극이 마치 마약과 견줄 정도로 우리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성적 욕망을 순간적으로는 풀어주는 것 같지만 더 성적 욕망을 끌어오르게 하는 맞습니다. 것이지 해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뭐 말씀이 나와서 이 자유행위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추구해야 할 성적인 방향은 아니죠. 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의 수준에서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죄만 아니면 한다는 아니고 이제 가장 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성적인 행위, 그 부부 간에 네.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거. 뭐 당장에 안 된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요. 네. 뭐 당장에 끊고 이렇게 좀 힘들겠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 뭐 야동 다 지우지만 얼마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더 이렇게 되고 하니까 예.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법들 컴퓨터를 밖으로 옮겨준다든지 우리 그 제가 한번 그 집회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중학생이 네. 자기가 이 야동 끊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조금 그냥 아이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은 있었지만 예. 뭐 정답에 가깝게 제가 그냥 말해줬어요. 아,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네가 너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제 부모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신경이 쓰이죠. 예. 몰래 은밀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컴퓨터도 가급적이면 거실로 내놓고 그리고 너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급적이면 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이 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가 또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얘기를 했어요. 예. 청소년들은 또 그렇게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계산을 넘어서는 그런 결단과 행동도 네.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가 생각이 많고 체면도 많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그래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식, 이 대화로 풀어서 너도 그만하고 싶다면 좀 끊고 싶다면 네. 컴퓨터를 밖으로 옮겨보자. 그리고 집에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보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우 야동 보지 말아야지, 야동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야동을 계속 생각하면 야동을 안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럼 죄를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죄를 제가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앞에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기 위하여 꼭 해야 되는 것. 네. 목표 지점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계속 더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이 긍정적인 거라는 게 뭐 난 할 수 있어 이런 긍정 말고 그 성경 말씀,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쪽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또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 문제, 음란물뿐만 아니라 이 성에 대한 좀 포괄적인 네. 좀 넓은 의미였던 뭐 교육이랄까요? 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네. 네, 이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뭐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이거 너무 네.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좀 기피해야 되는 거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신 어떤 성을 어떻게 또 존귀하게 바라보고 지켜가는지도 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이성관 또 예. 성에 대한 이 의식을 좀 정립해 줄 필요가 그래요. 있죠. 네. 예. 목사님 오늘 우리 이 아이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사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왜곡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성이 많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또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왜곡된 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순결함과 정결함의 가치를 더욱 깨닫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두운 세상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너를 사랑한단다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접근한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큰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대방중원교회 이재웅 목사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기분 좋은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어울리는 가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방송호 감독이 지휘하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섬세하고 웅장한 연주에 맞춰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 메이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테너 정호윤, 2015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주역상을 수상한 바리톤 우주호,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원 수석 졸업, 극동방송 찬양의 심포니 진행자인 베이스 함석헌, 미국 맨해튼 음대와 줄리아드 음대 오페라 센터를 졸업한 소프라노 김방술, 라벤나 국제 콩쿠르 등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을 한 메조 소프라노 신현선이 함께하여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과 찬양의 선율을 선사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 합창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안산 시립합창단과 K-클래식의 선두주자인 남성 5인조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 보이스의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단순한 클래식 공연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가을음악회는 오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2-3200-500, 02-3200-500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음악회를 통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가을밤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또 어제도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저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60주년 그 기념행사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가을음악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많이들 신청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전도대상자 분들과도 함께 해보십시오. 또 아마 뜻깊은 또 추억의 시간,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실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예, 음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악가 분들 또 안산시립합창단 등등 이렇게 출연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클래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주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멋진 이 가을날 최고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극동방송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을 만날 그 자리 저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도록 할 테니까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가을음악회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릴게요. 여기서 이날 가을음악회에 출연하는 또 한 분의 찬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You Raise Me Up 전해드릴게요. Then I am still and wait till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사이 성도님의 신청 찬양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행저질라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10월 11일입니다. 가을음악회. 미취학 아동들은 또 참석하기 조금은 어렵겠지만 또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가을날, 깊어가는 가을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추억까지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음악이라고만 보내시면 되니까요.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10월에 첫 번째 만남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할게요. 행자진라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행복한 주말과 주일 맞이하십시오.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 살아나리라 세상의 신을